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도록 복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졸거나 정신이 산만하여져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주님을 배웁지 못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특이한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과 육체를 쇠락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은혜를 받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시리즈 1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시며 또한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천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 이 이야기를 신앙을 갖고 나서 들으면서부터 한동안 마음속에서 반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사실 이 면에 대해서는 반감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석연치 않은 왜? 그렇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 점에 있어서는 좀 이기적이 아니신가? 어?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창조의 목적이 당신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너무 좀 이기적이 아니신가? 어? 그런 생각을 구원받고도 한동안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실은 이 창조에 관한 교리들을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저의 그런 이해가 매우 얄팍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에 관해서 논쟁할 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선뜻 동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가 사람들의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의문점을 깨끗이 풀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이 교리를 발견하면서 깨달았던 그런 영혼의 자유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창조하신 세상에 이 세상의 창조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중요한 이치 가운데 하나가 존재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꽃이라고 이렇게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존재에 관한 규정이 고정된 거냐 계속 흘러가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거 꽃입니다라고 말하고 지금 한 10초 흐르는 사이에 이건 10초 전에 그 꽃이 아니잖아요. 그럼 좀 철학적인 사고를 발동을 해봐요. 10초 전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또 이건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이에 또 변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시도 고정되는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이 꽃도 달리지 않은 파란 풀의 상태였다가 이게 봉우리가 지기 시작하면서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 있으면 꽃이 지고 다시 시들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꽃입니다를 제가 이렇게 빨리 말로 안 하고 이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겉 또 3일 있다가 이 또 3일 있다가 꽃 이렇게 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 사이에 꽃이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당연히 시들어지고 없어졌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존재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냐 끊임없이 계속 흐르는 양태냐. 이것이 이 철학에 있어서 이 존재로 나가는 중요한 이 논쟁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예. 근데 하나님은 이 창조하심으로서 이 철학자들이 궁금해하는 이 존재에 관한 두 가지 고민을 한꺼번에 모두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으면서 또한 한없이 흘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고정된 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자신 안에 가만히 가지고 계시기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게 해서 그것으로서 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쭉 흘러나와서 또 흘러나온 그것이 끊임없이 역사해서 그 흘러나온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본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흘러나오는 것을 끊임없이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좀 더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충만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거를 바깥으로 흘러내 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 크게는 저 위에 있는 그 우주에 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별과 우주의 공간부터 시작을 해서 작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풀과 꽃과 새와 들짐승과 그리고 저 더 작게는 저 작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를 통해서 이 창조하신 물건 속 창조하실 때 그 창조물 속에 당신의 충만한 신성을 그 안에 깃들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깃들게 하심으로써 창조된 사물들을 보면서 그 사물들 속에 충만하게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바깥으로 창조로 드러내서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낸 물건을 통해서 당신 자신조차도 보여주시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물들을 통치하고 그리고 보존하시고 그것들이 계속 존재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인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된 세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들을 또한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 피조물들을 통해 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와 하나님과의 관계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들을 쫙 드러냈죠. 그래서 이제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창조 세계가 창조에 원래 드러내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의 영광을 영광의 광채를 거의 잃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피조 세계도 잃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인간의 눈도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셔도 못 봐요. 마치 소경이 찬란한 보석의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높은 알프스산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야 진짜 조물주의 솜씨가 놀랍구나 그러더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설악산을 갔는데 설악산이 하도 멋있다 그랬더니 내 옆에 가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냐면 조물주께서 그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되는데 조물주께서 설악산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탄하지만 설악산은 조물주께서 금강산을 다 빚고 흙덩이가 하나 남아서 아무렇게나 휙 버렸는데 그게 설악산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눈에도 금강산을 보면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누구의 주제론가 맑고 고운 산. 그러니까 누가 빚었는가? 그 맑고 고운 산. 그런 그 노래가 그 있듯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창조 세계가 그 신성에 충만한 영광을 잃어버렸는데도 그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원래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창조의 세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창조의 찬란한 영광이다. 그렇게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의도였다 이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의도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 창조하신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가 모두 충만한 신성으로 서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서 그래서 하나로 전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 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논증 후에 나오는 이 세상에 왜 인간의 기준에 적합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도덕만이 선의 잣대가 될 표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천지 창조를 따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충만한 신성을 부어주셔서 신성의 깃들여진 모든 피조물끼리 모두 이렇게 하나의 띠로 묶어지게 만드신 거야. 그래서 멀리는 해와 달과 태양계를 비롯해서 가깝게는 이 구르는 돌멩이와 들짐승들은 물론이고 마지막에는 이 공기 중에 있는 미세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도 다 발견되지가 않았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원소도 새로 발견되고 그렇죠? 미생물도 새로 발견되고 그다음에 물 속에 동물도 새롭게 발견되고 식물도 새롭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찾아낸 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생물이 있는지 창조 세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자신의 충만한 신성으로 연결고리처럼 다 묶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연구해야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니라 미생물을 연구하다가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작은 거를 확대해서 보든지 큰 거를 축소해서 보든지 뭘 보든지 간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아직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충만했던 신성의 충만한 영광의 흔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다 묶여서 하나로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그것들을 모두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 만물 가운데 계신 거예요. 충만하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 모두 엮여졌으니까 원래 창조 세계는 모두 형제자매야. 이게 가족이라고 다. 어? 하나의 가족과 같은 그런 거야. 물론 인간이 하나님과 갖는 그 관계와는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모두 동창생처럼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비근한 예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렇죠? 선악과는 거기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고 땅은 그냥 그 선악과를 붙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땅이 유혹한 것도 아니고 유혹한 건 뱀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존재만 정리해버리시면 되는데 이 땅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땅으로부터 났잖아요. 다. 에? 땅으로부터 다 났거든. 그러니까 땅을 저주했다는 이야기는 그 모든 존재의 기반을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 세상이 그런 동창생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테레비 프로 가운데 재미있는 동물의 왕국이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가 재밌어요. 막 미친 듯이 달려가서 물어뜯고 그래갖고 내장 파먹고 그러는 게 그게 뭐가 재밌냐 이게. 그런 약육 강식의 치열한 전투가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 야생동물의 세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숭이는 바나나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다람쥐를 잡아먹는 거야. 그래 막 여기 피를 줄줄 흘리면서 흡혈귀처럼 말이지. 그렇게 먹어. 어? 어? 개구리는 그냥 논에서 우는 줄만 알았죠. 개구리가 뱀 잡아먹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황소개구리가 뱀을 잡아먹어. 어? 뱀을 통째로 삼켜. 어저거저. 이게 무슨 재미있는 동물의 왕국이냐 이게. 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보면 바닷물 속에서는 더 치열해. 어? 그러니까 뭐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베레베 형상을 다 하고 숨는데 기가 막히게 와서 잡으면 예? 그 치열해. 그런 일들이 미생물의 세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 일까지 엄청나요. 지금 몇 달 전에 타임즈에 뭐가 나오냐면 바닷속에 있는 거대한 생물들이 90%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생태계의 문제라고. 그 거대한 생물들이 바닷속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톤, 150, 120톤씩 되는 그 고래부터 시작을 해서 길이가 17m, 18m 되는 오징어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물고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그런 치열한 그 생존을 위한 투쟁과 그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간의 이 형제로서의 아름다운 관계가 모두 깨트려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연들을 막 훼손하고 하는 것도 모두 그 타락 이후에 일어난 증상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세요. 막 엄청나게 바다가 바닷물이 바다에 있지 왜 육지로 올라옵니까? 개천물은 개울을 따라 흐를 것이지 왜 넘쳐? 그리고 비가 적당히 오면 그만둬야지 왜 한없이 내려서 전부 다 농작물을 다 파괴시키냐.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일어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간의 초기 역사는 자연과의 끊임없는 생존을 위한 투쟁의 기록이었다. 투쟁의 역사였다. 그게 바로 역사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창생끼리의 모든 관계들이 철저하게 파괴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미생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미생물들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체를 파괴하고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된 가운데에 일어날 피조세계의 놀라운 이 하모니의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함께 뒹굴면서 노는 그런 때가 온다. 그게 결국은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피조세계가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피조세계가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피조세계가 그렇게 회복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서는 천국에서 돌아다니는 뭐 토끼를 잡아먹는다든지 그런 거 없다. 어? 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연주의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고리 속에 있었던 것이 죄로 말미암아 산산이 다 부서져 버리고 인간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다스림을 받게끔 되어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전부 다 적대시당하고 공격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이 어느 정도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농사도 짓고 뭐 바다에 물고기도 기르고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질서를 인간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죠. 나머지들은 다 파괴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결국은 당신 자신 안에 있는 고정된 충만한 신성을 창조로 행위를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내시고 그것들 속에 자신의 창조의 신성이 깃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로 묶으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이 피조 세계를 생각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되신다는 거야. 그건 너무나 도덕적으로 당연한 논증이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목적이 되신다고 할 때 그것은 피조물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맞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투쟁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당신의 창조의 능력 안에서 모두 끌어안으신 그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세계에서 그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죠? 그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창조 세계 속에 당신의 충만한 신성의 영광을 채우셔서 모두 연결되게 하셔서 그걸 드러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드러날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될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인간을 두셔서 인간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인간이 많이 노동을 하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창조의 질서 한가운데 서서 주님이 맡기신 세상을 잘 돌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더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증명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만약에 그냥 인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충분하시고 더 이상 어떻게 이 인간의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면 그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 두 사람을 그냥 영생 불사하도록 만드셨으니까 둘이 끝까지 영원히 살다가 둘이서 에덴 동산 다스리다 죽게 만드시지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해지는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조차도 땅에 번성해져서 그렇게 되는 때를 명령하셨냐, 그렇게 되도록 명령하셨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완전했지만은, 그리고 창조의 영광을 드러냈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관리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이 창조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전에 교회를 공사했던 어떤 분이 어저께 왔다 갔어요. 교회를 들어다 보더니 군데군데 조금 비 새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리를 이제 아무래도 원래 낡은 건물이었으니까 좀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돌아보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쩜 이렇게 1년 동안 교회를 잘 관리했습니까? 1년 전과 똑같이 사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말도 마셔. 허리가 휘어. 그냥 교회가 아무도 일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적이 없어요. 쓸고 닦고 기름칠하고 왜 그렇지 않으면요. 막 순식간에 교회 건물이 나, 몇 달 안 해봤거든요. 돈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근데 막 순식간에 낙는데, 낡아버리는데. 근데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이 왕창 들어가는 거예요.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부지런히 이른 아침서부터 밤까지 쉬는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회의하고 끊임없이 돌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세 번 보는 거죠. 그게 그렇게 볼 때 깨끗하게 단정하게 있는 그것이 그게 장난이야. 여러분 집안에 3일만 청소 안 해봐 어떻게 되나. 돼지우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사는 돼지우리. 그렇게 관리하는. 그걸 통해서 처음 건축의 영광이 많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충만한 당신의 신성이 나타나 있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그 충만한 영광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대두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선의 문제예요. 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거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이렇게 창조 세계의 통합적인 질서 속에서 그 창조의 모든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의 선이 아니라 이렇게 총체적이질 않고 내 가족에게 이익이 되면 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는 게 나한테 좋으면 선. 말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줘. 그래서 많은 존경과 신망을 얻어. 근데 나만 만나면 괴롭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그랬어? 안 그러겠어요? 선한 사람이라고 안 한다. 그거는 그 선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선이, 선의 기준이 이런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선과 선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수님인데, 뭐 굉장히 희한한 분이에요, 그분은. 3개의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과목이 3개가 아무 상관이 없는 과목이에요. 하나는 법학, 그 다음에 철학, 또 하나는 언어학이에요. 그것도 스페인의 해적들의 언어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 아버님이 굉장히 존경을 받으실 만한 목사님이에요, 초대교회. 근데 그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선한 목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집을 뛰쳐나간 거야.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왜? 모든 사람에게 선하고 목회는 잘하는데 자기는 안 돌봤다, 이거, 자기 가정은.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은 선하다 그러는데 나는 싫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야, 선이.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어느 것이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질서에서 볼 때의 선의 개념과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게. 때로는 그것들 외에 정면적으로 역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부 또 나 자신의 행복 그 다음에 내 일부의 집단, 나라, 내 민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런 것들로 맞춰서 선이라고 하는 잣대를 마련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본래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선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창조의 목적 여기로부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도덕적인 결론들이 여기로부터 끌려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하겠느냐. 예? 또 제가 그 어디서 읽은 한 사람도 말이죠. 아버지가 굉장히 놀라운 애국자야.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그 뭐 훈장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해, 아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 아버지를 너무너무 혐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 가족들은 거의 버림받은 자처럼 고생을 하면서 한 거야.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아버지는 선한 사람이냐 안 선한 사람이냐. 이거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천지 창조 그 자체가 이렇게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창조되었고 창조된 세계가 모두 다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을 묶고 있는 우주의 궁극적인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선의 기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제가 시편 23편을 설교하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라는 구절을 가지고 3중가에 걸쳐서 설교를 하면서 선에 대해서 제가 한 주 설교한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선이 뭐냐면 토브예요, 토브.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어디냐면 공교롭게도 창세기 1장에.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간까지 6일에 걸쳐서 창조하시잖아요.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 이거는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했더라요, 선했더라.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라고 하는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하나 짓는데 집을 지을 때에는 집을 다 지어놨는데 내가 집을 지었어요. 근데 집을 다 지었는데 설계도 내가 하고 이제 내가 제작을 해서 사람들 데리고 집을 지었는데 아 정말 좋다. 제가 가끔 쓰는 말 중에 더 이상 좋을 순 없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원래의 집을 지려고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집을 짓고 싶다라고 한 그 객관적인 나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것이 충분히 성취했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야. 물론 내가 지어놓은 이 집은 모든 사람이 다 좋을 리가 있느냐고. 사람마다 취향이 틀린데. 아우 너무 좋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이것도 집이라고 지었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라 있을 수 있거든. 아이고 꼭 너같이 지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 이거죠. 그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되겠냐. 그거는 원래의 집을 지으려고 의도했던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지었으니까 그게 내가 만족스러우면 나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 자신 안에 고정되어 있는 이 충만한 신성을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통해서 이것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한 그 창조된 피조물들 속에 당신의 충만한 신성이 깃들어서 당신 자신과 당신 자신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세계 사이에 놀라운 이 존재적인 일치가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런 물건들을 잘 만들었어도 나와 이 물건은 동일시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다운 물건은 만들 수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나다운 물건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 당신의 충만한 신성을 깃들이시고 그리고 그 충만한 신성을 깃들이신 결과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찬란하게 창조세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보면서 당신과 당신이 창조한 물건 사이에 있는 관계가 나다운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내 의도대로 되었고 그리고 나다운 것들이 창조되었고 내가 원래 이것들을 존재하고 하게 하고자 했던 그 목적에 이것들이 기여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도덕적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 깨트려지게 되었냐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부터 이것들이 깨트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찬란한 창조의 신성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인간은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그리고 죄가 역사해서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늘에는 하늘나라, 땅에는 지상의 세계를 창조하셔서 창조하신 물건 만물 속에 충만한 신성이 드러나서서 그래서 당신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목표였는데 이런 것들이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모두 빛이 바래버리고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선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인간들은 이 저주받은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자연과 투쟁하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유한한 생명을 이어가게 되었고 그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어두워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을 괴로워하고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하고 이탈된 가운데 자신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자신이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판단자가 되어서 그것대로 각자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두셨던 그 원래의 목적으로부터 인간이 이탈됨으로써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할 때 대답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아주 너무 간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과 이 모든 피조세계가 창조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도우면서 사는 그 모든 삶은 그것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도덕이에요. 그것이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선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아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근데 인간은 사실은 그런 선을 행하기에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모든 창조 세계가 말을 안 들어. 인간이라면은 이렇게 인간의 명령에 이렇게 그 순종하던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 지어줄 테니까 너희들 다 두식두식 나와. 그러니까 짐승들이 차례로 다 나오든 이런 건 다 옛날 얘기예요. 이건 그 인간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그 창조, 이 세계를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목적에서 다 이탈되어 버린, 개체적으로 모두 다 이탈되어 버린 이것을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다른 인간들을 돌아가게 하고, 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응? 그 성경은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한번 이탈되어버린 이 인간은 결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존재가 될 수도 없고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러므로 결국은 인간은 선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도덕적인 기준에 볼 때에 선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게 된 것이 뭐냐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구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속의 신비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구속의 사건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고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시냐면 아주 놀라운 그 일치가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과 인간의 영혼을 재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이 광경이 두 개가 놀라운 이 유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충만하신 신성을 바깥으로 쏟아내시면서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거기에 신성의 충만한 영광을 깃드시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처럼 인간이 도저히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선한 삶을 살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드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끊임없이 끌어내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대로 존재가 되고 그 존재한 대로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기름 담아놨던 병은 아무리 조금 나와도 이게 쏟으면 참기름이 나오잖아요. 들기름 쏟은 병은 아무리 해도 한 방울이 떨어져도 들기름이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밖에 드러내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간 속에 뭐가 있냐 이거야. 다 썩어서 부패해버린 죄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 죄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죄인이니까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끌어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악한 삶이야. 그래서 창조의 전체적인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 아, 나 쓸데없는 소리다 이거죠. 나는 나대로 살 거다. 그럼 뭐가 선한 거냐? 내게 좋은 건 선이다. 죄다. 그렇게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나는 이게 좋다. 그러고 그냥 인간이 마구 사는 거야. 근데 저마다 다 그렇게 살아.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거야. 근데 예수 믿게 만드시는 거야.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창조야. 그 망가져버린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중생이라는 방법으로 다시 리제너레이션 하시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 is recreation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곧 재창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내면의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고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 새 하나님의 본성을 입게 되는 것 이 자체가 이 창조 세계에 버금가는 엄청난 사건이라 그죠.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내가 거듭난 이 개인적이고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만물을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이제 기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창조 이 재창조를 통해서 중생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 거듭난 이 본성을 바깥으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것처럼 바깥으로 그것을 이렇게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끌어내어지는 게 뭐냐면 존재가 변화되고 그렇게 끌어내어져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거듭난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 삶이 또 하나의 피조물이 되어서 맺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창조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다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거를 위해서, 근데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모두 박살이 나버린 모든 피조물의 관계가 다 끊어졌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다 끊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온 우주가 전부 다 회복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이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끊어졌던 피조물이 그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작은 세계에서 보여주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다시 이 영적 연합을 회복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교통이라는 게 이게 맨날 만나서 밥 먹고 논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는 개봉동에 있고 나는 대방동에 있어도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우리들 속에는 이 영적인 연합이 있다. 그게 이 지역교회 열린교회 안에서만 그런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함께 모두 하나로 묶어 놓으신 그러한 연결이 이루어지고 멀리로는 하늘에 이미 있는 성도들과도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연합이 다 이루어지고 그 연합의 머리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연합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 그 연합이 다시 확대가 되어서 다시 이런 피조물들과 찬란한 연결관계가 회복되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의 그 찬란한 영광을 다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때 나타날 영광을 미리 조금 맛보면서 살게 하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건 우주적인 사건이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남는 거야. 그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를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를 신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해주셨고 우리는 다시 창조 시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형상의 놀라운 신성의 영광을 지닌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는 죄가 없었는데 지금은 죄가 남아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데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 계획을 따라서 사는 일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침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죽이면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듭난 재창조된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인격과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그런 아름다운 창조의 신성의 광채를 가진 삶과 존재가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시기는 한번 생각을 해보라 얘기예요. 그냥 온 세상을 다 살펴봐도 창조의 원래의 영광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인간이 거듭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새롭게 창조하신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의 삶과 인격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영광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응?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이게 참된 신자가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모든 사상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은 근데 이런 창조의 목적대로 구속되고 그리고 이 안에 새로운 세계를 거듭남으로 창조하신 중생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것들을 바깥으로 존재와 삶으로 끊임없이 끌어내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신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 창조의 본래의 목적으로서의 회귀, 즉 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참된 구원의 이 계획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오직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소원은 내게 있으나 내가 악을 행하는 도다. 그리고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야기한 그 선이 뭐냐면 무슨 수재의연금 내고 무슨 누구 가서 골목앞 쓸기 하고 새마을 운동하는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야. 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 때문에 내 안에는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주도적인 소원함이 있는 거야. 신자에게는. 근데 그것과 함께 아직도 죄가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잖아. 아, 그럼 죄를 싹 없애버리시고 끝내시지. 어? 뭘 또 아직 남겨두셔가지고 그러시나. 그거는 나중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여긴 또 펼치면은 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죄와 은혜의 지배에서 죄 때문에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리즈 이거 테이블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드리고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셔. 근데 이 죄는 남겨두셨지만은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창조의 목적으로 인간이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수단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순종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불순종한다 그러면은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 되라 그랬는데 가서 풀빵장수 하면서 살았다. 근데 불순종이죠. 대부분 이제 불순종으로. 뭐, 교회에서 뭐, 집사 직분을 맡겨줬는데, 맨날 집만 살아다니고, 진짜 집사 노릇은 안 했다. 부동산 투기만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후회하죠. 근데 그거는, 그거 회개도 진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국부적이고 단편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하나의 푯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성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신앙의 이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아 알 때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뭐 이야기하면 너무 길지만은 사실은 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나는 집중적인 죄의 공격을 받는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는데 이게 쉽게 죽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하는 거예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은 요즘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이 우리나라에서 이 죄에 대한 복음적인 생각에 대해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나만큼 많이 가르쳐 준 사람도 많지 않으리라고 믿는데 만약에 내가 이 죄를 못 이긴다면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이해가죠? 근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뭘 경험했냐면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죄는 무엇이고 죄는 어떻게 죽이고 하는 모든 교리들을 터득하고 싸우는데 이게 이제 이치는 알겠는데 너무 힘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실증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래요. 그것도 또 새로운 세계지만. 그래도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느 한순간에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죄 가지고 씨름할 때에는 죄가 죽지 않았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의 장엄함과 그리고 내가 바로 그런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거기에 세우셨다.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죄가 안 죽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가 자꾸 죄를 택하니까 죄가 안 죽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죽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있어도 자신이 죄를 선택하면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죄를 죽이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하나님의 이 거룩과 무한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장엄한 창조의 목적과 세계를 인식하게 되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관심사의 전환이 생겨나는 거야. 이거를 위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좋은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골목에서 어떤 사람이 풀빵을 팔았어요. 그 얘기 안 했죠? 했어요? 안 했죠? 풀빵 팔았다는 얘기가 이미 했으면 잉어빵으로 바꾸면 되니까. 풀빵을 곧 팔았어요. 근데 쏠쏠해가지고 제법 팔려요. 그래서 재미를 좀 봐. 그래서 이제 아이고야 이게 진짜 기분 좋다. 내가 진짜 여기다 이 풀빵 차리기를 잘했다. 근데 웬 녀석이 바로 옆에서 또 풀빵이요 풀빵 이러는 거야. 근데 하나씩 더 주는 거야. 여기 왔던 손님들이 절로 가는 거야.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자식 너 그럴 수가 있냐. 여기 내 구역인데 그러니까 야 이 골목이 어떻게 네 골목이냐. 한번 해볼래? 여기 대판거리 싸우고 코피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둘이서 할 수 없이 인정하는 선에서 끝내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조금이라도 더 주고 이제 이문은 박하지만 더 맛있게 굽고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이익을 또 받게 됐어. 근데 이 옆에 또 한 놈 오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는 옆에 있는 두 집의 풀빵과는 격이 다른 풀빵을 팝니다 그러는 거야. 밀가루가 다릅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이서 열받은 거야. 셋이서 대판거리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도 이제 계속 보따리를 싸면서 진짜 이게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저 두 놈의 자식 어떻게 처치를 하지?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막 까만 승용차가 확 오더니 골목에 딱 서는 거야. 그들이 막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인사를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청와대에서 왔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국무총리로 내정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국무총리는 그거는 며칠 있다 일어난 일이고 내일은 풀빵을 구워서 팔아먹어야지. 이 자식들 왜 내 구역에 와가지고 풀빵 구워 파는 거야. 그리고 멱살을 짓고 싸우겠어요? 아니면은 다 불러놓고 그동안에 내가 너무 미안했다. 왜 내일이면 이제 신문에 날 텐데 말이죠. 얼마나 그 얼굴 팔리겠어요. 저 국무총리 나하고 풀빵 때문에 멱살 짓고 골목에서 싸우던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사실 본심이 아니었다. 이 풀빵 기계 너 갖고 그리고 이 연탄 난로는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사이좋게 살아야지. 응? 왜 그래요? 관심사가 바뀌는 관심사가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장엄한 창조 세계와 그의 영광에 대한 묵상과 실제적으로 어떻게 죄를 죽이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구체적인 지식들이 함께 감화로 역사할 때 우리는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결국은 뭘 하라는 거야? 선을 행하며 살라는 거야. 근데 그 선이 뭐야?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다른 것들을 그렇게 돌아가도록 기여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서 무슨 부를 누리느냐, 어떠한 높은 지위에 살아가느냐, 50을 살다 죽느냐, 30 살다 죽느냐, 아니면 100살까지 살다가 산산 먹고 죽느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것들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잖아요. 그 불순종이라는 말이 결국은 개별적으로 보면 집사 잘하라 그랬는데 딴 거 하고,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사명보다는 다른 거 더 사랑하고, 뭐 이렇게 개별적인 거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그 모든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행하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 보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나를 비롯한 모든 창조 세계를 그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나에게 개별적인 작은 명령들을 주시는 거야. 근데 그것들을 불순종하고 살아. 근데 그 불순종에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창조의 원래의 인간의 위치를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은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 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 내가 힘드니까. 간단한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아유, 난 그렇게 못해요. 왜? 내가 손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중심이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그 기준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간 결과 끊임없는 죄와 악들이 계속해서 쏟아나고 하나님은 그를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모자라니까 구속하시고 그것으로 그 위에 구속을 기초로 우리에게 은혜까지 부어주셨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기에 너무 가슴 아프신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중에도 많아. 근데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혹시 돌이킬까? 그래서 인생에 남은 토막 얼만큼이라도 그 창조의 목적으로 부합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전에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과 창조의 목적을 더럽히는 것들이었는데 변화되어서 이제 쏟아 나오져 나오는 그 밖으로 유출되는 인격과 삶이 그 창조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그렇게 드러낼 수 없었던 죄인이 나중에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원래에 드러내는 것들이 있던 사람들의 드러난 것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고 뭐 어제 또 누가 얘기를 들으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 어? 집에서 자요. 왜 여기 와서 졸아요? 여러분들이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헌금 내고 그리고 뭐 교회 어느 부속에 가서 뭘 거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존재 자체가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별로 없고 그리고 안 돌아가겠다는 고집을 가지고 있어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불결한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름답죠? 예. 네. 전 외국에 가도 항상 이 교회 마당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거기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은 정말 좋겠다. 네? 또 우리 교회 커피는 또 아주 맛이 좋잖아요. 그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침이면 새들이 날라서 거기서 자자자자자자자 그리고 노래를 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름답죠? 근데 그게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나무가 여기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보라요. 그리고 새까지 한 20마리 날라와가지고 자자자자자자 그런다고 생각해보라요. 그래도 아름답겠어요? 그 더러운 거죠. 자기 자리를 이탈한 그것이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더러운 사람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 그리고 교회 와서 자. 그러다가 또 헌금 시간에 깨어나서 헌금해. 예? 그리고 또 돌아가.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뭐 기도도 좀 한다고 또 그래. 근데 이게 존재 자체가 원래 그 자리를 이탈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섬김들은 모두 다 그런 이탈된 불결과 죄에 다 감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은 은혜를 받는 것도 목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의 창조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내게 주셨던 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이잖아. 그것을 내가 존재하는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때에 나를 통해서 내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잖아요. 근데 회개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는 생각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교사 맡겨주셨는데 농땡이만 치고 애들도 안 돌보고 뭐 나에게 집사 맡겨주셨는데 집사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말이지 집만 살아다니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후회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이 교리와 사상이 중요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창조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쳇바퀴처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집사 일도 제대로 안 할 수 있나.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쳇바퀴처럼 도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이런 교리의 빛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우리 속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냐면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부터 이탈된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후회와 고통이에요.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때 항상 회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으로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시는 처절한 희생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데려가려고 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소원이 생겨나는 그곳에 항상 예수님께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창조의 목적을 떠나서 살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창조의 원래의 선한 목적을 따라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길로 돌아가지 않고 그 목적으로부터 이탈해서 자기를 모든 선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왜? 손과 발 못 박히고 우리 위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멸시와 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죄로 멸망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가 그렇게 인간의 한 번의 죄로 완전히 그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성에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본 임무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차마 보실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서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본래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가치는 오해 아들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받을 수 있는 희생보다 훨씬 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비참한 죽으심 뒤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뒤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한 번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가 철없는 인간들의 악한 죄로 인해서 그 충만한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 망가진 상태를 그냥 두고 싶지 않고 반드시 그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이것들을 돌려놓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또한 동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죄를 누르고 충분히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만드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야. 바보같이 예수님을 그 어떤 그 지체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없는데. 왜 내 신방하세요? 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냐? 은혜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는데 좀 마음을 확 열고 주님이 붙잡으실 때만 기다리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 정말 제가 새 사람이 되고 싶고 더 깊은 은혜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자기 목사시키실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염려하지 말라.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날 테니까 염려하지.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 자기를 엄청나게 많이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많이 희생하면은 좋은 신앙생활이 되고 조금 희생하면은 조금만 좋은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이 창조의 이런 교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목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무슨 손해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향해 너무 가혹한 표현이다라고 말 옛날에 저같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행복 그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충만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모두 묶여져 있는 질서 안에서 원래 인간이 누렸던 그 자리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 그 행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신격화하면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즐거움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들을 빼앗아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것들은 인간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런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 모두 가난하고 비굴하게 사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왕도 참된 신앙을 가지면 이런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제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산 사람도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높은 사람들도 있고 물론 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누리고 살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이게 70이고 길어야 80이야. 너무 길다 그래봐야 100살이에요. 그땐 모두 하나님이 데려가셔. 그리고 100살까지의 남은 인생 20년은 제대로 기동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살았으나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청년 시절처럼 자기 다니고 싶은데 다니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의 즐거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처지의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산다 얘기예요. 그때 그가 잠시 누리고 있을 그 육체의 영광은 불의 꽃과 같은 것이고 그가 자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소유물들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이라. 지푸라기와 같은.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을 하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어느 자리인가. 그리고 거기로 돌아가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안에서 신자들도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즐겨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가 왜 창조되었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를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한없이 행복하고 그 사람 때문에 한없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갈망하고 계시는지를 너무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려주기 전에는 영원히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주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신성의 영광에 충만한 것을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드러내야 할 필요성도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주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있는 풀빵과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을 잠시 벗어나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 구르는 작은 돌멩이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고 오직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유일한 기회이고 그리로 빨리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여러분들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에 충만한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됩니다. 그 목적을 빗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맛보는 모든 육체의 즐거움과 정욕의 만족은 그 들에 핀 풀잎에 매달린 꽃과 같고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듭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행복은 영원합니다.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